인어와 왕자. 옛날 옛적에 국왕이 탄 배가 폭풍우를 뚫고 항해하고 있었어요. 레논 왕과 선원들은 배를 안정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커다란 암초에 걸리고 말았어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물은 더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에 당황한 선원들은 각자 신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에 빠진 저희를 구해주소서. 폭풍 속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그때 거대한 파도 사이에 인어가 나타났어요.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레논 왕은 희망찬 눈빛으로 인어를 바라봤어요. 그 전에 먼저 당신의 첫 아이를 반드시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레논 왕은 아들을 포기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원들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겠어. 왕이 제안을 수락하자 큰 파도가 배를 들어올렸고 그들은 암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왕비는 아들을 낳았어요. 레논 왕은 인어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정말 멋진 왕자군. 왕자의 이름을 에런으로 정하도록 하겠네. 에런 왕자가 건강하고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레논 왕은 예전에 인어와 한 약속이 떠올랐어요. 왕자가 잘 훈련받았으니 이제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합시다. 이 좁은 성 안에만 가둬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인어가 왕자를 찾으러 올 게 분명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왕은 에런 왕자를 불러 인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를 들은 왕자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지금 바로 여행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왕자는 곧장 여행을 떠났어요. 왕자는 구불구불한 시골길과 푸른 숲을 지나면서 다람쥐와 새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하지만 금세 피곤해졌죠. 갑자기 너무 피곤해. 이제 쉴 곳을 찾아 저녁 식사를 해야겠어. 쉴 만한 곳을 찾은 왕자는 우렁차게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는 겁이 났어요. 왕자의 앞에 머리는 사자에 몸은 곰이면서 벌새의 날개를 가진 짐승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전 인어에게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렇군. 나는 지금 먹을 만한 걸 찾고 있지. 저에게 음식이 있으니 제 걸 드릴게요. 당장 내놔라. 저녁 시간이 지나서 이 몸은 지금 정말 배가 고프단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왕자는 가방을 뒤져서 가지고 있던 빵과 과일을 짐승에게 건넸어요. 짐승은 왕자가 준 음식을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맛있는데 그래? 그게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정말 웃기는 친구군. 이건 음식에 대한 오답이네. 이건 내 날개에 있던 깃털이네.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쓰고 싶을 때마다 꺼내어서 쓰도록 해라. 신센 사자로 변신하거나 거대한 곰이나 민첩한 새로 변신할 수 있을 거야. 짐승에게 선물을 받아 감사 인사를 하고 짐승과 헤어진 왕자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사자로 변신하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왕자는 깃털을 꺼내서 힘센 사자로 변신했어요. 무시무시한 발톱과 멋진 갈기를 본 왕자는 기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멋있는데? 사자가 되니까 정말 좋아. 나는 동물의 왕이다! 사자가 되어 걷고 있던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곰으로 변하면 기분이 어떨까? 왕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따뜻한 털과 두꺼운 가죽을 가진 거대한 곰으로 변신했어요. 귀여운데? 벌들은 조심하라고. 내가 꿀을 다 빼앗아 먹을 거니까. 그렇게 다시 걸어가던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벌써로 변신하면 기분이 또 다르겠지? 빨리 변신해봐야겠다. 벌새로 변신한 왕자는 자유롭게 높이 높이 날았어요. 거대한 왕국을 본 왕자는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곧장 성으로 날아간 왕자는 식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왕자는 그곳에서 원래 모습으로 변신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기 위해 다가갔어요. 왕께서 공주님의 배필을 찾는 데 지치셨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왕자들의 초상화를 세워놓으셨는데 공주님께서 고르지 않으셨거든. 공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실까? 내가 공주님이라면 첫 번째로 나에게 청혼하는 왕자님을 선택할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시녀들은 계속 떠들어댔지만 왕자는 그 말을 계속 듣지 않고 공주를 찾기 위해 벌새로 변신했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왕자는 드디어 공주의 방을 찾게 되었어요. 공주의 방을 찾은 왕자는 곧잠 방으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원래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어? 누구시죠? 공주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치러 온 게 아니랍니다. 공주는 왕자의 말을 듣고 안심했고 왕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상에! 저도 그랬어요. 공주가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좋으니 다 얘기해 줄게요. 아버지께서 전쟁에 나가시는데 제 방에 아버지의 검을 놓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을 찾아오는 사람을 제 남편으로 선택하실 건데 그게 당신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다면 전쟁에 나갈게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왕자는 그 길로 왕의 군대에 합류했어요. 공주가 미리 얘기한 대로 왕의 군대는 사흘 후에 전쟁을 하러 떠났어요. 그렇게 군대는 외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왕이 자신의 검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왕에게 자신의 검을 건넸지만 왕은 모두 거절했어요. 다른 사람의 검으로는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누구든 공주의 방에서 내 검을 가지고 온다면 공주와 결혼하게 될 것이며 내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수많은 기사가 그 길로 재빨리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는 위험한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사악한 붉은 기사도 있었어요. 모두 성으로 가고 있을 때 왕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낸 왕자는 사자로 변신해서 우렁차게 소리쳤어요. 기사들이 타고 있던 말들은 우렁찬 사자 소리를 듣고 혼란에 빠졌고 그 사이에 왕자는 성으로 향했어요. 성에 다다른 왕자는 벌새로 변신해서 곧장 공주의 방으로 날아갔어요. 공주님, 저는 왕의 검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 왕자님, 해내셨군요. 여기 아버지의 검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저에게 돌아와 주세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오지 않으면 함정에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해변으로 가셔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왕자에게 자신의 반지 절반을 떼어주었고 공주의 손에 입을 맞춘 왕자는 다시 날아갔어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던 왕자는 너무 목이 말라서 근처에 있는 강가에 들렀다 가기로 했어요. 왕자가 물을 마시던 그때 물속에서 인어가 나타났어요. 인어는 파도를 일으켜 물을 마시던 왕자를 잡아 물속으로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그렇게 물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말랐던 붉은 기사가 강가에 와서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붉은 기사는 강가에 있는 검을 보고 기뻐했어요. 세상에, 오늘 운수가 정말 좋은데? 검을 손에 넣은 붉은 기사는 그 길로 왕에게 가서 검을 바쳤어요. 전쟁이 끝난 후 왕은 기뻐하는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환대 속에 돌아온 아버지 뒤에 에런 왕자가 없는 걸 보게 된 공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붉은 기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성에서 나의 검을 가져오기도 했다. 예, 약속한 대로 내 딸과 바로 내일 결혼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모두 크게 환호했어요. 예! 우후! 우후! 모두 기뻐했지만 공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공주는 해변으로 가서 자신의 마음을 노래로 불렀어요. 어디 계세요 왕자님, 어디 있나요? 돌아와줘요 왕자님, 보고 싶어요. 내 마음엔 온통 왕자님뿐, 오직 그대 생각뿐. 깊은 물속에서 에런 왕자를 해초 위에 앉게 한 인어는 공주의 노래를 듣고는 소리쳤어요. 네 연인이 너를 위해 노래하는 걸 들어봐.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 나는 들리는데? 우리 인어들은 물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거든. 말도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감히 지금 우리 인어들이 가진 능력을 의심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누가 도대체 저 위에서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멍청한 인간 같은 이라고 내가 증명해 주지. 인어는 왕자를 물 위로 데려갔어요. 어때? 이제 잘 들리나? 아니요.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인어는 더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어때? 안 들립니다.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인어는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갔어요. 이젠 아주 잘 들리겠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왕자는 계획대로 벌새로 변신해서 그곳을 탈출했어요. 안 돼! 왕자는 그 즉시 사랑하는 공주가 있는 곳으로 힘차게 날아갔어요. 왕자를 발견한 공주는 크게 기뻐했어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왕자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성으로 돌아가요. 왕자를 성으로 데려온 공주는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붉은 기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공주님,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기사님, 기사님께서는 마법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남자는 사자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변신하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마법에 관해 공부한 적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붉은 기사는 변신하기 위해 얼굴을 찌푸려가면서 노력했어요. 맙소사, 정말 못 봐주겠네요. 사자로 변신하는 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곰으로 변신해 보시겠어요? 붉은 기사는 변신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제가 너무 큰 동물로 변신하라고 한 건가요? 그럼 그렇게 하는 대신에 작은 새로 변신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사자로 변신할 수 있나요? 공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자로 변신한 왕자는 온 힘을 다해 포효했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왕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곰으로 변신해보세요. 왕자는 보란 듯이 바로 곰으로 변신했어요. 이번에는 벌새로 변신해보세요. 왕자는 순식간에 거대한 곰에서 작은 벌새로 변신했어요. 왕은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공주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봤기 때문이죠. 이 남자가 곰을 가져간 사람이냐? 네, 맞아요. 제 방에 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공주는 왕에게 모두 얘기했어요. 붉은 기사가 거짓말한 걸 알게 된 왕은 붉은 기사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왕자와 공주의 결혼을 선포했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다시 파티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공주도 기뻐했답니다.